오늘은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, 하루하루 지루한 날들, 너는 어떠니? 어쩌면 우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, 하루하루 나를 채워주고 싶어. 이제부터 우리 여행을 시작해볼까? 포근한 품과 여유로운 미소로 날 숨쉬게 해줘. 조금 더 가까이 이대로 영원히, 마치 우리 집처럼 편안한 느낌 at home. 온통 푸르른 하늘마저 너와 나로 물들이고 싶어. 지금 이 순간 너의 손을 꼭 잡고, 이제부터 우리 여행을 시작해볼까? 포근한 품과 여유로운 미소로 날 숨쉬게 해줘. 조금 더 가까이 이대로 영원히, 마치 우리 집처럼 편안한 느낌 at home. 휴식을 취해 이곳이 우리만의 집인 걸. 나 말야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, 하루하루 지루한 날들을 너로 채웠어. Love you forever, forever in love. 날 설레게 해줘. 조금 더 가까이 이대로 영원히, 마치 우리 집처럼 편안한 느낌 at home.